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가족? 친구? 아니면 혼자 떠나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안전상의 이유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가족하면 형제, 자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여행, 바로 형제의 나라 터키로 떠납니다.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형제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터키와 한국도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며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 그럼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수준의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문화, 변화의 역사를 가진 터키의 베네소를 소개하며 터키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요. 아참,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만능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그럼 터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유 잼잼.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뜸이 지근한 건 그만해. 막 솔직하겠다고 그게 뭐라고.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진심이란 게 뭐야, 난 상관안해. 둘 다 알잖아. 곧 끝날 텐데 짓기 전에 날 부디 한껏 녹여줘. 비행기 안에서 드넓은 활주로와 그 뒤로 펼쳐진 야경을 감상하셨나요? 우리가 가보았던 공항들과는 다르게 활주로가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측풍 대비를 위해 V자형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공항은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으로 2018년 12월 개항한 신공항입니다. 그럼 터키의 수많은 도시 중 첫 번째 도시인 에베소로 떠나볼게요.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에베소는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고대 도시이자 유적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고전적임과 동시에 가장 활기찬 도시로 알려져 있답니다. 터키만의 고유적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이기에 에베소로 함께 떠나고 싶었습니다. 말 그만하고 이제 진짜 떠나볼게요. Let's go go sing! 시간 지나면 익숙함이 소리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슝 보내버리자 오케이 마마무 놓지 않을게 내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가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 않길 바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너보다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 주는 것밖에 몰라 넌 내가 원하는 건 안 아프고 밝게 웃어주는 거 내 모든 걸 버리고 I love you 네게 갈게 놓지 않을게 I love it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함께 웃는 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너 마음도 다 표현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사이 네 안에 늘 밝기만 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만의 손길 너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 아직 많이 부족한 하지만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하는 것 같아 어쩜 벌써 기분 좋아지네 널 더 알아가고 싶어 이 손 놓지 않을게 내가 더 꽉 잡을게 앞으로도 I love you too 오고 갈 데 없는 안 무너지기도 수십 번이야 오늘은 어떤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부터 내세우기 바빴던 나의 트라우마 이 극복의 중심은 너야 Love you, thank you, need you 그 어떤 표현도 날 담아낼 수 없을 거야 놓지 않을게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Oh, no. 에베소는 그리스 제국시대 때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이오니아 지방이자 로마 제국시대에는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저기 저 신전 보이시나요? 비록 현재는 건물의 일부만 남아있는데 흔적만으로도 알아보실 수 있나요? 이를 중심으로 풍요와 아름다움의 도시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누가의 묘 안내판이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에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로마 시대의 유명 용사나 건강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온데이오닌 음악당, 바실리카인 성당, 회의실, 바리우스의 목욕탕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이 동굴처럼 생긴 게 우리나라의 온도령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웅장한 건물, 2층으로 쌓아올린 문을 자랑하는 이곳은 에베소의 상징, 세르시우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기둥과 벽을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정면에 보이는 조각 여신상은 각각 지혜, 운명, 학문, 미덕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조각들은 모두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진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넓은 곳을 걸어 다녔으니 이제 우리도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아요. 먹부림 시작!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항상 잠 못 들게 해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얼마나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나를 하두게 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식욕을 마구마구 당기는 음식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놓인 이 음식은 시시케밥으로 양고기 꼬챙이 요리입니다. 터키에서 발명된 것으로 어디에서든지 케밥 스타일의 음식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터키 하면 케밥인 거 아시죠? 케밥이 또 먹는 방법이 특이하답니다. 우선 꼬챙이에서 가지랑 고기를 뺀 다음에 가지 껍질을 포크로 벗겨낸 다음 속만 고기와 함께 빵과 싸먹는 거랍니다. 케밥은 사실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터키에서 유래되어 다양한 나라에 전파되어서 이슬람 나라에도 비슷한 요리가 많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먹는 양꼬치와도 다른 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터키의 케밥은 빵과 함께 곁들여 색다른 맛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지금 이 노래.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여행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은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여행이 더 즐거워지도록 지금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낯선 곳에서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자려고만 하면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들로 뒤척거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티스트는 오프온오프입니다. 그의 잔잔한 노래는 새벽과 참 잘 어울려서 자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좋습니다. 오늘 꿈속 BGM은 오프온오프의 노래 어떠세요? 그럼 지금 오프온오프의 시가렛 들어볼까요? 오늘 널뛰넓은 유적지를 둘러보고 맛있는 케밥으로 배도 채우는 알찬 여행이지 않았나요? 터키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은데 모든 곳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다음에 또 같이 터키로 떠나봐요. 제가 아직 숨기고 있는 터키의 매력들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이 변화하고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고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터키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어떠셨나요? 터키의 고전을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베네소.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오늘 가이드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터키가 잊혀질 즈음 다시 터키로 함께 떠나봐요. 그땐 더 많은 비밀스러운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로 슝슝! H UBS